그만하자 그 말이 다야 어쩜 넌 끝까지 못 됐니 그래 그만하자 차라리 잘 됐다고 너 같은 놈에게서 난 100배는 아까웠어 못 만난 친구도 만나 날 위한 선물도 사봐 생각보다 혼자도 괜찮은 것 같아 거울 속에 말해보지만 쏟아지던 바람 삶이 잠겼던 날 숨이 멎은 채 하루를 살아가 몰아치는 바람 맘이 잠겼던 날 언제쯤 이 험한 날이 끝나 다시 할 수가 있을까 Reset my phone 아꼈던 사진도 5년의 시간도 부질없는 걸 카톡에 수많은 결국 네 친구들과 여전하게 목도 없는 그 프로필도 역겨워 가끔 술자리도 나가 나 좋단 남자도 많아 생각보다 혼자도 괜찮은 것 같아 거울 속에 말해보지만 쏟아지던 바다 삶이 잠겼던 날 숨이 멎은 채 하루를 살아가 몰아치는 바람 맘이 잠겼던 날 언제쯤 이 험한 날이 끝나 다시 할 수가 있을까 나도 너가 싫어졌어 절대 들키지 않을 이 거짓말 그래 아니야 아니야 그치만 바보도 아니야 원래 솔직한 거 알잖아 떠나가지 마라 꼭 삼켰던 말 아직 복잡해